지친 그대 모습도 단히 가지실 순 없겠죠. Say goodbye. 난 하라고 해준 게 없는데 내 사랑이 날 떠나가네요. 또 이렇게 멀어져 가네요. 수많은 또 추억 가지고 모두 버려두고 가네. 기다려.